잊을 때까지 난 기다렸지. 참 힘들었어. 아스팔트 같이 굳어져 버린 내 몸, 내 맘. 난 오징어, 난 오징어, 오징어 사나이. 한 계단 내려오면 숨겨진 바다가 있어. 너그러움이 넘실대며 내 어깨 내 팔을 간지려 주겠지. 난 오징어, 난 오징어, 오징어 사나이. 그 바다에 몸을 맡겨 멋진 춤이 될 거야.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. 줄을 타고 가는 사람들, 그 모든 수단이 목적이 되고 있어. 금방 깨어나길 바래. 어색한 햇볕이 주저주저 널 비추면 제발 그 딱딱한 가식을 벗고 둥둥둥 느긋하게 떠가길 바랄게. 생각 그 품위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솔직하게 어깨가 흘러내려 바닥에 닿아도 괜찮아. 정말 괜찮아. 난 오징어, 난 오징어, 오징어 사나이. 오징어.